잊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아이 같은 난 네 앞에선 그래 끝이 보인 듯 불안했던 참 바보 같은 좋았었어 Just one believe 지나가버린 일은 뒤돌아보지 않길 너의 밤 봐도 끝이라는 걸 나는 느꼈나 봐 Just one